안녕하세요. 시장은 으쌰으쌰를 진행하는 용룡입니다. 본 시장은 으쌰으쌰 6회와 7회는 각각 10월 14일과 10월 28일 송출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유로 송출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송출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 오보, 그와 관련한 일들은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출연하신 모든 게스트분들과 시장은 으쌰으쌰의 해외 그리고 국내 수많은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모두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장은 으쌰으쌰 일곱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은 으쌰으쌰를 진행하는 용룡입니다. 시장은 으쌰으쌰는요, 구로 FM과 구로시장 영프라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드디어 두 분의 청취자가 생겼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기쁜 마음으로 시장은 으쌰으쌰 7회 시작하겠습니다. 맥시.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bien-aimé. 네, 안녕하세요. 땅별 메들리입니다. 저희가 청취자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시장은 으쌰으쌰를 듣고 땅별 상점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시장은 으쌰으쌰 듣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맥시. Merci. 조용하고 편안한 바 아르님에서 이번 달 한정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당날개를 사용한 프로방스 하드보이드 치킨, 그리고 다진 소고기를 넣어서 만든 칠리 콘카르네를 아르님풍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상 천년고두에서 온 프린스 지균이었습니다. 더불어 신라식 파스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렌치 자수 공방 자수하는 은영씨에서 프랑스 자수 클래스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클래스는요, 기초 클래스와 원데이 클래스를 모집하는데요. 기초 클래스는 프랑스 자수 기초 스티치를 익힐 수 있고요. 손수건과 에코백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는 하루 동안 프랑스 자수 손수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자수하는 은영씨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요,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요, 구로 FM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포장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팀입니다. 궁금하시죠?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부서질 듯한 배 시간에게 목이 졸리는 심장 그래도 난 더 원해 이미 난 방전됐어 굳어져간 두 어깨 그런 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두팔 가득한 짐 바쁜 두 다리가 착각을 만들어 열심히 살고 네, 방금 들으신 곡은요, 제가 요즘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멋진 뮤지션입니다. 써누 정아의 워커홀릭 잘 들으셨고요. 아, 오늘 시장 으쌰으쌰에 오신 두 분은요, 저희 영프라자에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땅별 메들리의 박지희입니다. 네, 같이 일하고 있는 백윤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때요? 안녕하세요. 오니까 어색하네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다른 상점 상인들이 네. 와서 방송하는 거 들었었잖아요. 네. 자기들이 출연해 보니까 어때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다들 말을 잘해가지고. 아 진짜 말 잘해. 조금 소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한 팀도 있었는데 웬걸? 그러게요. 막상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다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쫙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데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오늘 한번 힘들어볼래요? 자, 그럼 청취자분들이 우리 땅별 상점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디자인하는 일러스트 디자인 소품을 제작해서 직접? 직접 디자인? 네, 직접 디자인. 제작은 직접 하지 않고요. 파우치나 핸드폰 케이스, 뭐 패브릭 액자 등등 팔고 있고요. 네. 그 오프라인 매장이 구로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다들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캐릭터가 점순인데 점순이? 메인 캐릭터 이름이? 네네네. 그 점순이를 가지고 네. 점순이를 대표로 두고 네. 약간 공통적인 특징을 잡아서 다른 네네. 캐릭터들을 더 만들고 그거를 네. 우리가 공유를 해서 네네. 새로운 디자인을 할 때는 그 뭐 색감이라든지 주변 배경 같은 거는 같이 약간 정해서 그렇게 신제품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땅별 상점이라고 해서 땅이랑 별 뭐 그런 그림들을 메인 테마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점순이? 네. 점순이 사람인가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어, 점순이? 점순이는 네. 백윤이 그렸어요. 그게 약간 선글라스 끼고 점이 있고 단발머리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초반에는 캐릭터가 많이 없었는데 마켓 같은 데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거 나 닮았다. 너 닮았다 이러면서 사더라고요. 아,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의도하진 않았어요. 아, 모델이 딱 있거나 의도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 근데 약간 사람들이 고객들이 만들어준 컨셉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면 캐릭터를 또 늘려보자. 그래서 더 늘렸더니 이건 너 닮았어, 이건 누구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가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의 그런 나 또는 타인을 자신 또는 타인의 이 디자인을 통해서 찾고 거기서 약간 즐거움과 재미를 스스로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보면서 우와 하면서 되게 좋아하셔서 네네. 되게 예상외로 이런 거를 통해서 재밌어 하시는구나를 저희가 알게 됐고 네네.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늘려서 디자인을 좀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로 지금 제작하시는 소품이 파우치. 네네. 네. 제일 대표적인. 제일 대표적인 네. 상품이죠. 아,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저 영프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네. 땅별 상점의 점순이 파우치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 파우치를 메인 아이템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원래 제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디자인 소품을 좋아했고 그중에서 파우치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그런 디자인 편집 문구 편집샵 인기 검색어 1위가 항상 파우치예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파우치를 많이 사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우리가 처음에는 수량이 많지도 않았고 제작하기 가장 쉬웠고 그래서 그거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파우치부터.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수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13년. 2013년부터? 네. 원래 대학교 동기였어요. 그냥 재미 반, 진단 반으로 시작하게 돼서 대학교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한 6개월 동안 놀았던 것 같아요. 네. 놀다가 정말 창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졸업할 때 우리 학교가 약간 창업 선도 대학이어서 그런 창업하라고 막 문자가 왔어요. 그럼 많이 도와주겠다 학교 측에서. 근데 뭔 소리야? 누가 창업을 그래? 이런 식으로 약간 넘겼는데 내가 그 6개월 뒤에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의도치 않았는데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저는 쉬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쉬면서 따로 취업 준비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있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누누이 말했지만 난 대학교 때 나는 패션을 전공했지만 옷을 하진 않겠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맞아. 나는 절대 옷을 하진 않을 거다. 근데 원래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디자인 문구 소품을 좋아하긴 해서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는 싶었는데 막상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조금 겁이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야근에 박봉에 이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직접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그때 처음에 우리는 4명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한번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나 뭐 이런 거 해서 홍대 같은 데 가서 팔고 싶은데 나랑 같이 할 사람인데 다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두 명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나갔고 우리 둘이 남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한 3년 정도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3년에 대한 뭐 소감 같은 거 쉽지 않았을 거야. 쉽지 않았어요. 너무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죠. 뭐 공장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거래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막상 네 명이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 만에 둘이 나간 거니까. 그 둘은 그 막 맨 처음에 그냥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에 나갔기 때문에 사실 했다고 할 순 없죠. 그러네요. 네. 같이 했다고 할 순 없겠네. 두 분이서 아이고 고생 많았겠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취업은 관심이 없진 않았어요. 졸업을 했으니까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해야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약간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러고 있다가 폐허도 있고, 계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홍대 매주 토요일 날, 홍대 어린이 놀이터에서 홍대 프리마켓이 열리는데,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만든 작업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판매를 하는 걸 보고,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친구들한테. 프리마켓 가니까? 네. 그런 걸 몰랐거든요. 워낙 소품을 좋아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신세계였겠다. 네, 그쵸. 몰랐거든요, 아예 그런 거를. 백윤 씨는 그 친구분이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네, 처음에는 사업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죠. 이게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일단 다 같이 있으니까. 졸업을 된 상태인데. 취업은 하지 않고 지금 놀고 있으니까. 그냥 심심하다. 그냥 가볍게 시작한 거죠. 딱히 사업이란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서비스업이 아니니까 제품을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그쵸. 돈 맞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귀여운 게 처음에는 5만 원씩 냈어요. 제품 만들 때 우리 막 진짜 귀여웠죠. 귀여웠죠. 5만 원씩 내서 10만 원 모아서 그걸로 제품 만들어서 네 명이서 5만 원 아니 2명이서 10만 원 가지고 야 버스카드 충전하면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작비를 10만 원을 모은 거죠. 근데 근데 그게 택도 없는 금액인 거 알고 점점 이렇게 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받았죠. 엄카 약간 엄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사업한다 그러면 집안에서 걱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워낙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많이 믿고 따라주시는 편이어서 그냥 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엄청 기대를 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 뭐 해봐 약간 이런 거? 아 기대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얘가 믿고 맡기셨구나. 네 맞아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백윤 씨는? 저는 이제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아 모르겠어. 내가 뭘 하는지 부모님이 몰라.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지르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자취를 하면 월세를 넣어야 되잖아. 네. 근데 월세도 넣어야 되고 사업자금 5만 원도 넣어야 되고 아 사업자금 5만 원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죠. 시작했잖아. 이제 네. 쭉쭉쭉 5만 원이 막 50만 원 되고 계속 늘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건 좀 지나고 나서 말하고 받았죠.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됐어요? 아니죠.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하긴 하긴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2015년이에요. 작년. 작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런 마켓 위주로 많이 나가고 조금 조금씩 입점을 늘리게 되고 그때는 사무실도 없었으니까 그냥 카페에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만나서 같이 아 둘이서 네. 카페 만나서 네. 홍대에 항상 만났어요. 야, 진짜 귀엽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조금 조금씩 뭔가 이제 정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무실을 구하게 됐고 작년 2015년 아, 1월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는 사무실 있고 올해는 여기 영프라즈에 오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자 뭐 장사를 하자 그럼 가게를 얻거나 사무실을 얻거나 이거 먼저 생각하는데 두 분은 그냥 심플하게 돈은 없고 우리 따로따로 일하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자. 네. 커피숍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납품이 쭉쭉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큰 우리가 포부가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뭐 계획이 엄청 구체적이지도 않았어요. 막 처음에 5만 원 모은 거 처음에 5만 원 모았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프리마켓에는 그 작가 등록이 돼야 되니까 아 작가 등록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가 등록이 생각보다 그냥 되고 그러면 다른 데 입점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냥 어려움 없이 항상 됐거든요. 아 여기서 말하는 입점은 온라인 마켓? 온라인 뭐 그런 우리 거를 팔아줄 수 있는 유통업체?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조금씩 늘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뭐 엄청 많은 것을 차려놓고 그거에 맞게 뭐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한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뭔가 계획을 계속 변경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 얻었을 때는 뭔가 진짜 뭔가 사무실을 딱 얻으면 이 느낌이 좀 진지해져야 된다고 하나 부담감이 좀 생겨. 근데 사무실도 되게 급하게 얻었어요. 너무 엄청 갑작스럽게 원래 구하려도 급하게 구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점점 알아가자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구해왔어요. 이로 당겨진 거죠. 갑자기 원래는 한 3월 4월에 우리가 이제는 사무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천천히 알아보자 라고는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때 무슨 일이 막 많이 터지면서 이게 우리가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냥 가봤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그런 작은 평소에 사무실이 많진 않았는데 딱 있는 거예요. 있고. 아 그게 어떤 그 청년 창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니 그거 곳이야? 저희는 지원받은 건 영프라자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사무실 얻어왔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지만 이거 보고 왔는데 되게 좋다.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얘기했는데 갑작스럽죠. 갑작스럽죠. 너무 나도 그랬고 그리고 좀 제가 살던 곳에서 멀어가지고 저도 그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갑자기 구해져가지고 아 집 앞에로 구했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그 부천에 있었는데 그 가격에 그 평수에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무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그 가격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아, 좀 저렴하게 네. 잘 저렴했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프라자 입점은 어떻게 알고 입점을 하신 거죠? 퀘슈퍼. 퀘슈퍼? 퀘슈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네온사인에 관심이 많았는데. 네온사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짝이는 거? 밤에? 네, 그 요즘에 네온으로 이렇게 간판을 많이 하고 글씨를 많이 하는 아트 네온 같은. 아, 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찾다가 보다가 퀘슈퍼 SNS를 알게 됐어요. 퀘슈퍼 SNS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런 감각적인.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서 그 아, 그건가요? 그 뭐지? 그 퀘슈퍼 세상에 부러울 것 없잖아. 그거죠. 아, 그거 보셨구나. 네. 그거에 감동받으신 분들 좀 있더라고. 네, 그거를 보고 거기에 퀘슈퍼에 마침 이집 공고가 떠가지고 2기 구로 아. 청년시장 청년상인 2기 공고가 떴어요. 아, 퀘슈퍼 얼굴책에 네, 아니야, 퀘슈퍼 인스타. 인별에. 그래갖고,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필요로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뭔가 지원 사업을 계속 찾고는 있었어요, 저희가. 지원 사업을 찾고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되게 약간 목말라 하고 있던 시점에 그 공고를 보게 됐고, 그때가 마침 저희도 이렇게 사무실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데로 갈 시점이었어요. 다른 사무실도 찾아다니긴 했어요. 근데 여기 합격해서 이제 여기 온 거죠. 어떻게 같이 어울릴 곳을 서치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있긴 한데 항상 같이 있으니까 뭔가 정체가 아, 찾아와가지고 아이디어의 정체가 네, 약간 좀 갇혀있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죠. 사실 둘이 일하면 추진력은 진짜 빨라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엄청 되니까. 빨리도, 진짜. 근데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우리 둘만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장소나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를 우리 그 둘이 오피스텔에 있으면 느낄 수가 없잖아요. 일이잖아. 네. 일은 그냥 어쨌든 빨리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을 찾은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필요한가? 고갈.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려면은 뭔가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부터의 그런 자극도 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페어 같은 데도 많이 나간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영프라자를 지원하게 돼서 영프라자의 떡하니 잘 됐습니다.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처음에 됐을 때 느낌 그리고 가게짜리를 봤을 때 느낌 왜냐하면 영프라자라는 공간은 우리가 사업 설명회할 때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합격을 해서 사실 뛸 듯이 기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와 뭔가 이뤄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아, 나는 나 정도면 뭐 당연히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봤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죠. 나 정도면 이게 아니고 아니, 나 진짜 조금 막막하기도 했고 이건 내가 다 물어봤거든. 영프라자 인별에서 봤을 때는 장소를 장소가 이런 장소인지 몰랐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공간이 좀 더 넓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공간이. 그리고 나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땅별 상점에게 부여됐던 자리가 추억전빵 자리. 추억전빵 자리야.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한 명은 2층에 올라가 있고 한 명은 1층에 있다. 야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웃기다. 진짜 밥한테 고맙죠. 막막하다. 근데 그 자리가 좋아요. 자리는 좋아요. 메인 우리 메인 스트리트잖아요 나름. 아 맞습니다. 네. 자리는 메인 자리예요. 네. 자리는 메인 자리. 메인 자리죠. 근데 좀 좁아서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제 영프라자에 입점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죠. 영업한 지는 한 6개월? 5개월. 5개월. 네. 그리고 영프라자와 계속 함께 했었던 그런 시간은 거의 1년이 이제 가까이 되는데 작년 12월부터였던가? 네. 네. 어때요? 소감이? 영프라자 사람들을 만나서 좋긴 좋아. 네, 맞아요. 저희가 와서 사람들 뭐 아트플라츠랑도 같이 핸드메이드 페어에 나가서 부스 같은 것도 크게 한번 해보고 6월인가요? 6월, 네. 6월 말에. 6월 말에 서울국제 핸드메이드 네네. 페어를 같이 나갔어요. 저희가 원래 페어를 그 전에 한 8번? 7번 나갔는데 항상 그 작은 건 아니지만 큰 그냥 하나 3m 3m짜리 하나 나갔는데 아트플라츠랑 부스 두 개를 터서 사용을 했니까 그때 사람 엄청 많았어요. 그때 네.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진짜. 그러니까 그 페어가 제일 잘된 페어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내가 아는 그 부스가 많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다른 팀하고 그런 걸로 보면은 왜냐면 저희끼리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좋죠. 만족합니다. 좀 더 좋은 그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런 면이 필요하겠죠. 네네. 자, 다음 곡 어떤 건가요? 어느 분이 그건가요? 제 노래인가요? 네네네. 네. 노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라 브루니에. 칼라 브루니에. 네. 르 플레비 드 까르띠에. 듣겠습니다.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bien aimé. Dès qu'on me voit, on se sent tout comme envoûté, comme charmé. Lorsque j'arrive, les femmes elles me frôlent de leur regard penché. Bien malgré moi, ouais,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Est-ce mon visage, ma peau si finement grainée, mon air suave? Est-ce mon allure, est-ce la grâce anglo-saxonne de ma cambrure? Est-ce mon sourire ou bien l'élégance distinguée de mes cachemires? Quoi qu'il en soit, c'est moi le plus beau du quartier. Mais prenez garde à ma beauté, à mon exquise ambiguïté. Je suis le roi du désirable et je suis l'un des habillables. Observez-moi. Observez-moi de haut en bas, vous ne verrez pas de comme ça. Je suis le favori, le bel ami de toutes ces dames et de leurs maris. Regardez-moi. Regardez-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préféré, mes belles victimes voudraient se pendre à mes lacets, ça les abîme. Les beaux messieurs, eux, voudraient tellement déshabiller, ça les obstine. Bien malgré moi, oui, bien après 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Mais prenez garde à ma beauté, à mon exquise ambiguïté. Je suis le roi du désirable et je suis l'un des habillables. Observez-moi. Observez-moi de haut en bas, vous ne verrez pas de comme ça. Je suis le favori, le petit chéri de toutes ces dames, leur mari aussi. 지금 들으신 곡은 네. 칼라 브루니의 르 플레비 드 까르띠에라는 노래. 뜻이 뭔가요? 아, 이게 약간 가사가 그럴 거예요. 네. 가사도 알아? 아, 그렇죠. 오케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내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멋있다 막 이런 자화자찬의 노래예요. 다시 한번 칼라 브루니의 르 플레비 드 까르띠에였습니다. 시장은 으쌰으쌰 7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 네. 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고충이 더 많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우리가 뭔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네네. 일단은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제일 크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파우치를 만들잖아요. 네네. 파우치에서 생기는 그런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 불량? 네. 네. 저희가 파우치를 만들 때 샘플 제작을 다 해보고 네네. 그걸 저희가 직접 사실 들고 다니면서 예, 샘플 제작을 해보고 그거를 직접 들고 다니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하는데 샘플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 저희가 한 천 개씩 만들어냈을 때 문제가 생겼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파우치에 합성 피혁에 디지털 프린팅을 하고 거기 라미네이팅 코팅을 하는데 샘플 때는 분명히 문제가 없었는데 천 개를 다 만들고 저희한테 왔을 때 필름이 뜨는 거예요. 필름이 뜬다는 얘기는 이 지금 코팅. 파우치에 네. 있는 원단 코팅 원단이 뜬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벌어진다. 네. 코팅하고 원단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약간 물집 잡힌 것처럼. 근데 그게 더 문제였던 거는 그 저희가 한 공장에 다 맡기진 않아요. 그때는 라벨 따로, 지퍼 따로, 뭐 안감 따로, 봉제 따로, 인쇄 따로 막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인쇄 공장에서는 우리는 잘못 없다.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다. 봉제 공장에서 생긴 문제다. 라고 하고 봉제 공장에 갔더니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봉제를 했다. 분명히 코팅 과정에서의 문제다. 그러면 뭐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 인쇄랑 봉제랑 서로 자기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그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14년 추석 때였어요. 아, 맞아. 추석 때. 그렇고 그렇게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이 와서 추석 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죠, 직접. 왜냐면은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네. 근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처음 생겼던 문제였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다 뜯어서 다시 저희가 봉제를 해보고 무거운 물건도 올려보고 접어도 보고 뭐 블루도 지져보고 해서 코팅에서 생긴 문제인 걸 알고 다시 추석이 끝나갔어요. 하, 이분들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근데 그 보니까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그 공장에서도 처음 생긴 문제다. 저희가 항상 문제가 많아요. 제작할 때 맞아. 색감이 진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서 제작할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천 개 수량이 저희가 파우치가 그게 15,000원이니까 뭐 소비자가로 하면 1,500만원어치의 손해죠. 근데 그거를 거기서 다시 인쇄를 해주고 제작을 해주긴 했는데 계속 팔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끊겨서 사실 저희한테는 약간 타격이 있었던. 그 이후에도 저희가 샘플 계속 해보고 뭐 신제품 할 때 항상 그러긴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문제가 맞아요. 하나씩 항상. 터져요. 아, 진짜? 일주일 전에도 또 터졌었어요. 근데 이제는 약간 무뎌졌어요. 이제는 하긴 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지. 아니, 그 공장에서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뭐 라벨 위치가 갑자기 바뀌었더라든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줄이 생겼다든지 제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공장은 계속 픽스예요? 아, 그 공장은 저희가 알아봤어요. 엄청 많이 알아보고 다른 데서도 샘플 다 제작해보고 발품 많이 팔아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방식을 바꿨어요. 저희 이후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로. 그래갖고 소재를 바꾸고 거기서도 나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는 그런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제품 자체. 저희가 그냥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제품 질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약간 신제품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 지금도 보면 저희 핸드폰 뭐 가방 다 저희가 우리 것만 들고 다니거든요. 약간 그 테스트의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써봐야 그렇지. 다음 신제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들더라고요. 제작하는 게. 나도 예전에 액세서리를 할 때 불량이 나오잖아요. 불량은 어차피 누군가의 책임이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책임 소재는 확실히 하면 새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 기간이 몇 주가 비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때 동안 팔아야 될 물건이 없는 거야.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딱 팔아야 되는 건데. 맞아.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품절 하다가 좀 이렇게 인기 순위에서 내려가게 됐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베스트 1, 2, 3이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계속 못 파는데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진 않잖아요. 이게 그쵸, 언제 재입고될지 모르는 다른 걸 그렇죠. 찾아서 계속 흐름을 약간 잃게 되는. 이게 딱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빨리 맞아요. 잘 되는데 맞아요. 노를 놓쳐버린 네. 거지. 네. 나중에 노가 들어왔으나 물이 네. 없어. 물이 없어. 저는 그것도 힘들었어요. 저희는 뭔가 디자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업이 그게 아니잖아요. 디자인은 진짜 조금이고 뭐 세금이며 뭐 제작이며 뭐 이런 걸 다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세금도 너무 이제 저희가 알던 분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 전혀 누구세요? 네. 전혀 알지 못해요. 용어도 알지.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세금 관련해서 그런 것도 너무 어렵고 계약 관련해서도 지금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시는데 디자인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 그리고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데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혹시 디자인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일러스트레이트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해서 내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정말? 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방금 해주신 거야. 네. 디자인은 진짜 100 뭔가 사업 100이라면 한 10도 안 돼.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 소품점 아니야? 네, 아니었어요. 네. 디자인은 진짜 엄청 작은 부분이고요. 그 아, 외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100이다 그럼 어느 정도? 한 10이라고 할까요? 너무 네. 적으면 좀 네. 디자인 소품 상점 안 같은 거. 계속 그 머릿속에는 항상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밀려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세금도 그렇고 뭐 계산서도 발행해 줘야 되고 우리 장부도 써야 되고 매출 분석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마케팅 뭐, 택배도 택배, 보내야 되고 뭐 오늘도 포장도 해야 되고 오늘도 택배 보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두 달에 한 번씩 신제품을 내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생각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실행을 하자. 네네.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건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디자인 마음속으로. 디자인 그러면 되지 않나요? 디자인은 내 마음에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디자인을 한번 보신 분들은 다음에 네네. 봤을 때 조금 많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갖고 아, 되게 다행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게 있죠. 정말 디자인 개성은 진짜 하나는 확실합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 색이 막 빨간색, 맞아요. 검정색,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한 점순이 캐릭터, 점순이 캐릭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페어 같은 거 가면 처음에는 잘 모르셨어요, 저희를. 근데 나중에는 어? 저희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그게 다 맞거든요. 저희가 거기 홍대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나름의 개성이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더 살려보려고 지금은 다른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네. 그 영업 같은 거 그런 것도 네. 특별히 하시나요? 따로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입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형태 위탁 판매로 진행되는 업체는 아,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등록을 하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 페어 나가는 이유가 네. 일단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페어 나가면 그런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페어에 나가면 어느 정도 이게 네 홍보예요. 네, 홍보 네. 판매보다는 사실 홍보고 페어 나가면 좋은 점이 저희가 알 수 없는 업체들 한테 저희의 그런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장은 연락이 안 와도 언젠가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 나중에 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연락이 와서 그 페어에서 봤다고 하면서 이제 아 자기들이 특별히 영업을 하지 않아도 네 아, 페어 같은데 나가면 아 거기서 이제 아니 봤어요. 명함을 받아 가시거든요. 명함을 하나씩 주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서 그 페어에서 봤다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저희한테 접촉을 해오죠. 아 근데 디자인이 진짜 강렬해. 잊을 수가 없어. 아까 마케팅 얘기하셨는데 마케팅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보통 SNS 마케팅이 하나 중에 저희가 제일 크게 비중을 두는 게 페어. 페어 업체예요. 네, 또. 페어. 그리고 SNS. 뭐 어떻게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냥 일단 성실히? 사실 성실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그게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죠. 마케팅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또 돈을 쓴다고 해서 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죠? 3년 정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네. 아니야, 또 있을 것 같아. 또 있죠. 가장 큰 게 있죠. 가장 큰 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거는 경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디자인 저작권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뭐 카피 같은 문제엔 네. 근데 카피는 아니고 네네. 사실은 저희한테 2014년에 네. 처음에 연락이 와서 그 중국의 화장품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체인데 네네. 그쪽에서 우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제작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와서 거기랑 그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아, 어떤 그 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디자인을, 라이센스. 네, 라이센스 계약이죠. 근데 사실 그 겉으로만 보면 그 계약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업체는 정말 악의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한 거죠. 예를 지금 들면, 와서 알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은 사실 2년짜리 계약이었는데 네네. 계약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하고 그 사이에 물건을 제작해 버린 거죠. 핸드크림을. 근데 핸드크림을 만들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도 남는 재고를 팔 수 있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약 한 2년치 팔 거를 10만 개가 넘는 분량을 만들어 놓고 계약 해지를 하면 나머지 23개월에 해당하는 디자인 로열티를 우리한테 안 줘도 되니까. 악질적이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랑 계약하기도 전에 그 땅별 메들리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14건이나 출원을 해 놓은 거예요. 저희랑 지금 네, 계약도 하기 전에. 그 업체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법적 소송 중이죠. 아직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해서 뭐 내용 증명 주고받고 가처분도 한번 했었고 소송도 했었고 그러니까 2년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지키려고 그래서 일단은 상표권은 저희가 찾았어요. 상표권은 문제가 끝났고 디자인 저작권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서 다음 주인가 한 번 더 법원에 가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게 왜냐면 계약서 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재고를 팔 수도 있고 계약은 서로가 원하면 해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사건의 내막을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수량을 만들어내서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그쪽에서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법원 측에서 어느 정도 우리 쪽에 봐주는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큰 일이죠.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중에. 갑자기 방송이 엄숙해졌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변리사님, 변호사님 해갖고 다 주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긴 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금액적인 부분도 거의 안 받으시고 진행을 하셨고 네네. 시간도 많이 들여서 저희를 위해서 조금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도움 덕분에 그게 약간 원동력이 됐고 약간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포기했을 수도 있었죠.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계약이었으니까. 아, 그래요?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보고 인정을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 그런 악질적인 접근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는 디자인 저작권은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때는. 네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디자인 저작권은 건들진 못했고 네. 상표는 출원은 안 해놨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표를 뺏으려고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뭐 다행히 저희의 그런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네네. 저희 걸로 찾긴 했는데 일단 처음 뭐 시작을 하거나 했을 때 디자인을 한다면 디자인 저작권 그리고 가게를 한다면 상표권 같은 거는 미리 조금 등록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내 거 권리를 보호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사실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창작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일을 겪어서 생각한 건 제일 확실한 거는 제일 빨리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다. 베껴도 알 수 있게 그냥. 왜냐하면 카피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그거를 카피한 회사 제품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파이팅. 어떻게 풀어야 되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밝은 얘기 해보죠. 그 두 분이서 아무래도 친구분이시고 네. 같이 운영을 하시니까 그래도 서로 힘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진짜 만약 저 혼자 하고 네, 유나도 네. 혼자 했는데 이런 네.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완전 아예 안 해버려 막 이러죠. 근데 뭔가 책임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업무 분담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답이 있는 것들, 뭐 택배나 세금 정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게 아닌 부분, 마케팅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네네.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공유를 해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색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정할 때 같이 얘기를 해서 많이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자 할 때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죠. 저희 생각은 똑같아요. 저희 같은 팀입니다. 저희 팀이라서 누가 얘기하든 똑같은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봐. 서로에게 고마웠던 때. 고마웠던 때? 네. 같이 일하다 보면은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좀 속 터질 때 있거든. 쟤 왜 저러냐. 또 저러냐 할 때가 분명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논쟁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약간 서로 발전을 위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약간 좀 의견이 세요. 어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받아주니까 그 부분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죠. 지금 방금 하나 던졌어. 지금 은근히 우리 박지 씨가 백윤 씨한테 자기 의견이 센데 내 의견을 부드럽게 받아줘서 좀 고마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한 거야 지금. 그렇죠. 저는 약간 우유부단한 점이 있어서 아, 약간 좀 결정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끌고 가주니까 저도 아 그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네. 맞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애가 둘이 만나면 이렇게까지 못 와요. 아, 그래? 왜? 아 뭐 싸우죠. 엄청 아. 싸우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죠. 근데 가끔 부딪힐 때가 없을 수가 없어.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약간 스타일을 이제 잘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당연히 부딪혔죠. 엄청 많이 부딪혔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부딪히는 과정을 한번 겪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서로의 스타일을 알고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영프라즈 와서 느낀 건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얘기했을 때 우리 둘이는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약간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렇게 부딪히는 점은 없어요. 같이 일하는 사이면 서로가 서로 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 아, 이 친구는 이게 좀 괜찮다. 모든 걸 상대편을 찾을 순 없지만 약간 그런 걸 서로 인정해줄 때 그때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잘 유지됐을 때는 동업이 정말 좋은 거죠. 아, 정말 좋죠. 사실 동업이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 저희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소송이 없었다면 소송으로 우리 땅별 식구들을 하나가 되게 해준 겁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저는 나름대로 진짜 동기부여가 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쩔 때는 아 진짜 저분들의 도움을 이 헛되지 않게 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끼리도. 네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할 때 솔직히 다 지인 인맥이거든요. 저는 어떤 뭐 거, 어떤 거 이런 거 도와준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아 그래요? 다, 네. 아 근데 저도 건너 저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고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타입이어가지고 약간 좀 사회성이 부족하죠. 근데 지인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인맥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런 건 고맙죠.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중에 네 동업하시려는 분들이 만약 있어. 네. 뭐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네 명이건 그룹이건 있을 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다. 이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약간 저희는 지금은 업무 구분이 없지만 네네. 조금은 그러니까 각자 담당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예를 담당이. 들면 너는 디자인을 해, 너는 마케팅을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굳이 많이 터치하지 않고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명확하다면 동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비슷한 성격이 아니고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성격? 예를 들면 누가 이걸 잘하면 누가 약간 외향적이면 어떤 사람은 약간 내 외부 업무를 본다면 어떤 사람은 내부적인 거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상호반적인 관계. 돼.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덤벙대면 계산은 누가 하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저는 그 네. 동업을 하게 되면은 우선 동업자끼리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것 처음에? 같아요. 처음에? 동업하기 전에? 아니면 동업한 뒤에? 계속 그냥 계속 하는 동안에도 약간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약간 얘기도 잘 안 하고 아 지금 고백하는 거 그동안 얘기 안 줄 알았어 내가 답답하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내가 아. 약간 좀 속으로 삼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좀 많이 답답해 했거든요. 이게 좀 대화를 많이 나눠야지 좀 이게 우리 각자 생각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싸움을 피하려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그래도 좀 계속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고 아 진짜? 아 뭐 그냥 우여 곡절이 많았죠. 아이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에이, 그래서 그런 동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약간 서로 원하는 점, 너는 이거는 고쳤으면 좋겠어, 너는 이게 좋아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맞아.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져? 진지하게 가져? 손 잡고? 아니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도 가질까? 가져야 되겠죠? 한 번은 가진 적 있어, 한 번. 아, 그래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하니까 좀 풀려? 네, 그때 되게 잘 풀렸어요. 그런데 왜냐면 나만 하면 모르잖아요, 내가. 그럼요. 나의 문제점을.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번 대화를 했었다고? 네, 했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저도 조금 느끼는 점이 있었죠. 오해가 풀렸죠. 아 서로 오해를 좀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해서 네. 그렇죠.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 그러니까 나는 뭘 잘하고 너는 뭘 잘하고로 약간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좀 노력하고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얘는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얘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하니까 얘가 잘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내가 못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바라면 서로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부부 상담 받는 거랑 비슷하다.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부부도 남이 비슷해요. 만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부부도 되게 네. 다른 사람끼리 네. 만나요 원래. 근데 다 듣는 얘기죠. 기술적인 문제는 좀 부차적인 거네. 서로 네. 대화를 네. 많이 한다. 상대방한테 내가 부족한 걸 너무 찾으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마음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군요. 네 맞아. 마음만 맞으면 뭔가 재밌게 할 수 우리가 사실 우리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니까 창업을 그러려면 서로 좀 재밌게 하려면 어느 정도 대화해서 서로의 스타일을 잘 알고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재밌죠. 재밌으려고 그럼, 하는 거니까. 그럼 두 분은 그러면 환생의 케미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네? 왜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어요. 자, 이 어색함을 탑피하자. 다음 노래. 어느 네. 분이 소개시켜 주실 제가 겁니까? 제가 요새 자주 듣고 있는 자말킴의 웨이브. 자말킴의 웨이브. 듣겠습니다. 네.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till the world is gone. And soon we will no longer be young. And won. And soon it will be just like it never was. Instead of tomorrow for us, is there life or death or nothing better? Thank you. It won't be long. It won't be long till the morning comes. And soon we will be laughing at us. A shame that we don't have much. And soon it will be just like it never was. Is there no tomorrow for us? Is there life or death or nothing at all? 여러분은 지금 시장은 으쌰으쌰 땅별 상점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자말킴의 웨이브스? 네. 웨이브스. 웨이브스 네. 들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땅별 상점 우리 자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프라자 입점에 있는 땅별 상점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죠? 저희 상점에서는 그 아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파우치. 아 최고죠. 네, 합성피혁 파우치. 동네 사람들 다 들고 다닌다는 그 파우치. 네, 바로 그거요. 네네네. 그리고 뭐 원단으로 된 파우치도 있고요. 네네. 약간 사이즈가 작은 파우치도 있고. 아 파우치 몇 종류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손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드는 패브릭 액자도 팔고요. 패브릭 액자요. 네. 어 이거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일러스트 디자인을 네네. 그 캔버스 십수 원단에 인쇄를 해서 네네. 저희가 직접 그 나무 판넬을 싸가지고 만드는 아, 핸드메이드 오~ 네 그런 그 사이즈별로 40부터 10, 10cm까지 종류별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수가 놓아져 있는 에코백도 있고 에코백 그거 이쁘더라. 그쵸 이쁘죠. 저희가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약간 원단 안쪽에 코팅도 해가지고 그 원단이 가방에는 잘 안 쓰는 고급 원단입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그리고 두 달이나 걸린 그 자수가 들어갔고요. 되게 얼굴이 자수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얼굴이 좀 하기가 까다로운데 네네. 그래서 두 달 정도 걸려가지고 디자인하는데 샘플 제작하는데 샘플 제작할 때 그 자수가 되게 너무 까다로웠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약간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예요. 얼굴이. 아, 샘플이? 네. 저희는 그 캐릭터가 주된 그건데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못생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좀 무서웠어요. 아, 무섭게. 네, 코피 난 것 같이.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그런 그 계속 디자인을 변형을 약간 간단하게 변경하고 또 샘플 제작하고 업체 바꾸고 이러는데 두 달. 어, 굉장히 신경 네. 많이 쓰셨네. 네. 그냥 만들어진 제품이 없어요. 엄청나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네. 또? 또? 그 마이보틀이라는 그 한창 유행했던 병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약간 젖병 소재로 쓰이는 텀블러여가지고 네네네. 따뜻한 음료도 담을 수 있고 차가운 음료도 담을 수 있고요. 네네네. 빨대를 꽂을 수도 있어요. 빨대를? 네. 빨대를? 텀블러에 빨대 자리가 있어요. 아, 텀블러에? 엄청나요. 야. 아 좋습니다. 다 자랑이지 뭐. 내 물건은 모든 게 머리부터 그쵸, 발까지 내 물건은 다 자랑거리야.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어떤 종류인가요?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종류가 다 가능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모든 물건들을 영프라자의 입점에 있는 땅별 상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제가 아까 언뜻 말했었는데 요즘은 되게 센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소품 하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아요. 네. 경쟁 구도에서 이기려면 품질에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아.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가 항상 샘플을 만들어서 직접 들고 다녀보고 그걸 개선도 하고요. 네네. 최대한 최상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제품 만들 때 제가 제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제품을 만들려고. 아, 중요하다. 네. 그냥 사실은 조금만 더 뭔가 우리가 그런 품질을 포기하면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화라는 뜻이 뭐예요? 제품을 다양화하고 더 많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업체에서 했었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가 팔기 좀 힘들 정도로.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파는 업체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돈이 들더라도 품질 면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고 싶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디자인을 좀 다양화하면 더 많은 그 판매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재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샀는데 막 코팅이 막 며칠 안 돼서 벗겨지고 지퍼가 빠지고 그런 약간 정말 가격이 싸면 싼 값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땅별 상점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구로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아가페 네. 빵집이 보이시거든요. 그쪽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 구로시장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 들어오시면 영프라자 플랜카드가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땅별 상점이 있습니다. 아, 바로 보이나요? 아니요. 좀 찾아야 돼요. 아, 지금 미션을 주는 건가요? 네. 어? 영프라자 안에 있으니 찾아라. 찾으면 저희가 성냥 드립니다. 성냥? 네. 혹시 그 지금 말씀드린 걸로만 찾기 힘드신 분들은 다르게 찾을 수 있는 약도 같은 게 어디 없을까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구글 지도에서 땅별 상점 검색하시면 네네네. 다 나오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SNS로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네.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다 땅별 메들리 검색하시면 저희 나와요. 아, 땅별 메들리. 아, 땅별 메들리. 검색창에 땅별 메들리요. 땅별만 쳐도 나와요.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땅별 메들리 뜻이 뭐예요? 땅별은 순우리말 지구라는 뜻이고요. 네네. 메들리는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걸 의미해서 저희가 지구에 있는 이것저것을 디자인하자 이런 뜻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름 귀엽다. 다 귀엽죠. 아직 어리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귀여운 땅별 상점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시아시아 7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것도 자주 듣고 있는데요. 네네. 샘옥의 스페이스요. 샘옥의 네. 스페이스. Every thought and word and all the precious time I'll spend my nickels and my dimes Cause there is no price to you You're one so far and few, yeah Around the blue we'll take our time When you are far all that I want is to be me yeah. Even on rainy days I want to share your tears You are my joy, you give me peace, you are my friend As long as I get to be with you Till the end, yeah, we'll sing it out Take me to Germany and take me to Spain Maybe Los Angeles, it's all okay Wherever you will be is my favorite place As long as I get to be with you That's the sweetest space You are my favorite face, you are my favorite we go across the ocean blue, the blue. No better place than me and you. Around and round the world we go across the ocean blue, the blue. No better place than me and you. No better place than you. Take me to Germany and take me to Spain. Barcelona, Spain. Los Angeles, it's okay. Wherever you will be is my favorite place. My favorite place. As long as I get to be with you, that's the sweetest place. Not that the journey, not that the beauty stuff. That I found your death is okay. Not that the across the ocean blue, the blue. No better place than me and you. No better place than me and you. As long as I get to be with you, that's the sweetest space.